좌, 휠, 조리다 틀 인토론 일차들 쿠레지노비야 자주 씹어 안나 타다무나 부산 릴 호국길 마다니야 휠 쿠레지노비야 아까다 이스티만 마하릴 마디라 민 목탈 라우사트 아마말 마르파일 카스 빌주실 아메리키 휠미나이 부산 야말 함스 민 하다샤르 مطالبةً بإيقاف المناورات الحروبية الأمريكية وإلغاء خطة النشر الساد وإجلاء مختبر الأصولية البيوكيميائية.